내가 하는 얘기 널 아프게 할지 몰라. 아마 날 죽도록 미워하게 될 거야. 내가 예전 같지 않다던 네 말 모두 틀린 말은 아니야. 나도 변해버린 내가 낯설기만 해. 너무 착한 너네 넌 그대로인데 난 준비했나봐 이별을. 정말 잘해주고 싶었는데 하필 사랑 앞에서는 왜 이렇게 한없이 작아지고 외로운지. 너무 착한 너인데 넌 그대로인데 I don't know, I don't know 내가 왜 이러는지. 그토록 사랑했는데 난 여기 있는데 싶어.